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으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위원회 위원장 짠시 포시캄 동지 사이의 회담이 7일 당중앙위원회 총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연회에 초대됐습니다.